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일본 국회 참의원 의원이 선물을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이노키 간지 의원이 10일 조일우어 친선협회 고문인 리수용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.